오늘 저녁 시는 어느 한 분의 소망을 듣고 대필해서 써준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한 소망. 번빛 같은 눈빛으로 조용히 다가와 하트해주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사물 속에 실을 잇고 조용히 달빛을 거닐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말하지 않아도 환히 있고 서로가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하얀 머리 쓰다듬으며 해가 잘 안 되냐. 다음 생에도 돈도 많고 금생 같지만 살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산다. 마지막 호흡을 같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뭐, 이건 애설할 것도 없고요. 너무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신명 본문 92입니다. 온갖 인연 잊어 마치면 싱그러운 선령 바탕 갖춥니다. 온갖 인연을 다 잊어서 잊었다 한 것마저도 그냥 없는 경지에 이르르면 이제 그런 말입니다. 싱그러운 선정 바탕 갖춥니다. 싱그러운 선정. 예. 이제 말은 달라도 늘 지금 쭉 해온 말, 예. 비치고 씀을 한때 한 그러한 경지의 이익입니다. 싱그러운 선정 바탕 갖춤이라는 소리가 이제 그 아직 공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거듭 설명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내 말을 듣는 그 실체 마음의 실체를 깨달아 알고서 그 마음이 본래 이 세상에 나와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는 그런 건 그런 지혜 말고 그 마음이 본래 지니고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를 일상에서 쓰는 사람 쓰는 그런 경지를 말한 거예요. 예. 선정을 갖추려고도 할 것도 없고 모든 인연을 잊으려도 하지 말아라. 여기는 온갖 인연 잊어 마치면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법문에 와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 잊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모두가 잊지만은 가풍이니 일상에서 이러이 누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즐기고 누리는 일뿐인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를 나를 삼고 사는 과정에서 가진 죄를 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자꾸, 즉 말하자면은 밝은 태양 밑에 구름이 겹겹이 쬐어서 태양빛이 비치지 않고 어두워진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자성은 그대로예요. 하늘에 해는 구름이 찍은 맑은 항상 한결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래 자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냥 천연부처 그대로예요. 근데 모두가 그냥 움직였다 하면 즐기는 것 뿐이에요. 모두가 이 집안의 가풍이니 그 말이 그런 말이야. 일상에서 여의 눈을 지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어쩔 것이냐. 그러니 못하니 어쩔 것이냐 그 말이야. 어찌해야 되는가. 성장 바탕 갖출 것도 인연을 잊을 것도 없느니 이러리 응하고 마여 이러할 뿐이라네 그랬습니다. 이러하단 말 누누이 설명해 왔지요? 네. 아니 앞에 사람 말고 아직 지도 안 받은 분들 아직 지도 안 받지를 않아서 모를지라도 그 말이 어떻게 쓰인 말은 들어둘 수 있잖아요. 아, 저 말이 그런 말이구나. 이러이란 소리는 여기서 늘 부처님 경전에서 나오는 불법에서 나오는 그 이러이라는 소리는 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남대문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남대문에 다녀온 사람 보고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냐 그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게 돌로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겼더라. 그냥 그렇게 잠깐 그려요. 손가락으로.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한 그 속에는 들어있어요. 네. 보고 온 사람은 그러겠죠. 네. 이러이란 소리가 그렇게 쓰이는 소리입니다. 근데 무엇을 그렇게 쓰는 소리? 그 내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알아서 그 본래 마음에 갖춰져 있는 모든 능력을 일상에서 부리고 쓰는 능력을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넣은 거예요. 남대문이 이렇게 생겼더라. 어머 그냥 남대문 전체 그 속에 들어가 있듯이 보건 사람 그러듯이 이러이 속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란 소리가 굉장한 소리입니다. 블루베에서 쓰는 이러이란 소리는 아주 대단한 소리입니다. 신명법문 93. 법자에서 일어난 전혀 없이 빈 방에서 편안히 쉬는 데서 화려한 참도를 즐깁니다. 진실로 유유 자적이로세. 그래서 그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토시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법자에서 일어남 전혀 없이 빈 방에서 편안히 쉬는 데서 뒷말이 오기 때문에 그 토시가 그렇게 붙였어요. 얘가 법자 아닙니까? 거기서 일어남 전혀 없이 빈 방에서 편안히 쉬는 데서 그런데 여기에 법자라는 것은 지금 내가 올라온 자리 이 자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네. 정말로 개개인이 사람이 다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의 방금 앞에서 얘기한 마음이 지니고 있는 그 능력을 부리고 삶이 일상이 되는 그런 경지에 사람은 어디건 그냥 그 법자입니다. 그 법자야말로 진실한 법자인 거예요. 근데 왜 빈방에서 편안히 쉬는 데서 그랬을까요? 빈방. 근데 이것도 허물이에요. 빈방이나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가 이 빈방이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84,000의 법문 고박이 84,000 법문 한마디로 말해서 해인사에 있는 84 대장경이 황해의 속이라고 했어요. 저 넓은 바다에 그 큰 황소 몸에 털이 몇천 개나 몇만 개나 있었어요. 그 털이 몇만 개나 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런데 그 소 몸뚱이에 있는 털 하나 뽑아서 저 넓은 대해에다 던진 것과 같다. 팔만 대장경이 그런 것이다. 겨우 좀, 좀 이 치모 정도, 치모 끝들이 정도 내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묵은 문제네요. 예. 이 빈 방에는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우리 백인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어느 나라 시조고. 그런데 이제 이 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멸실시켜버려서 그러는데 과거 우리 조상들이 남기는 그런 그 글을 보세요. 천부경 같은 것을 봐요. 정말로 대단한 우리는 조상을 오셨던 거예요. 여든 한자 속에 이 우주 진리 전체를 통틀어서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여든 한자 속에 천부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든 한자 그만두고 열자 속에 다 넣어놨어요. 어떻게? 일시무시 일, 일종무종 일. 법을 안 사람은 이 한마디 속에 그 이 우주에 가득 찬 진리를 통째로 그냥 이 열자 속에서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굉장한 소리입니다. 일시무시 하나에서 비롯했으나 하나에는 비롯한 적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왔으나 하나에는 나온 적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무정 하나에서 맞춰서는 하나에는 맞춤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정말로 그냥 그 말 속에 하나가 되어서 그 들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굉장한 소리입니다. 예. 굉장한 소리예요. 예, 이제, 그래,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조상, 이, 경쟁인데도, 토시에, 토를 전혀, 토를 못 달았어요. 번역을 하려면 토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1, 2, 3, 4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역으로 역학풀이로 그것을 막 해놔서 억만이로 해놨어요. 근데 그 이치가 맞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안호상 박사 알게 못하들. 예. 안호상 박사께서 김경수 노장님하고 아주 이제 친한 분인데 김경수 노장님은 어떤 분인고는 한평생을 자유당 때 이 박사하고 그냥 너희놈 내려오니라 대통령 아니다 그렇게 다툰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박사와 그냥 좀 아주 전혀 노선은 달릉 노선을 끊는 사람. 김구 선생을 이렇게 이제 김구 선생이 대통령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자유당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고 박정희 때 대선은 박정희 때 대선은 전부 향당의 향교 공장님 모시는 향교에 그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상 그때는 전부 대통령상 걸었어요. 그런 단체 그저 저이 정부 기관에도 전부 그 박정희 대통령 사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장님이 얼마나 싸웠던지 향교에 있는 대통령상을 다 끌어내렸어요. 전국에 있는. 그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김경수라는 분이. 안홍삼 박사하고 그냥 평생을 같이 지낸 분인데 근데 안홍삼 박사께서 이 천부경을 나를 어떻게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이분을 찾아가서 이 토시를 달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분을 찾아가서 토를 좀 달아오십시오. 그래서 80 노구를 끌고 김경수 노장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나는 산골짜기 그때는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총장, 이제 그, 좀, 그건 산골짜기에서, 내려가자 해가지고, 그 노장님은 내려가자 해서 내려가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총장 다실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실에서, 다실, 뭐, 다상 위에서 토 달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올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천부경을 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천부경을 읽어보세요. 굉장한 지혜입니다. 예, 굉장한 이치가 그 다 들어가요. 예, 한번 이제 그 모두 서적 천부경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그때 테이프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것이 아주 좋은 경전입니다. 그 아주 다양한 이치를 다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본래 안고 선이 없으며 당초에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음이 없어서 이러이 대자유를 누리니 청정한 화장세계일세. 그냥 우리가 사는 세계가 청정한 극락세계다 그런 말이에요. 극락세계를 화장세계라고도 하고 정토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러요. 화장세계라고 하면 극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냥 교문에서라든가 이런 일상에 이제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극락이라고 하지만 선문중 참선은 선문중에서는 대부분이 화장세계라고만 합니다. 화장세계라는 소리는 같은 극락이라는 뜻이지만은 그냥 내 자신 속에서 누린다는 의미가 더 크게 강조된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세계를 누리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 도리를 그 누가 이르라면 농부들의 공 한번 던지리라. 누가 이 도리를 좀 일러주라 한다면 지금까지 이 앞에서 지금 쭉 해온 그 도리를 일러주라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일러주라 하면 농부대 앞에서 농구 한번 던지겠다. 농부대 공 한번 던지리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아까 천부경에서 일시무시 일종무중이 한나에서는 비로소 비런 적 없고 한나에서는 맞춰서 마침이 없다 열자인데 여기는 뭔데 농구대 공 한번 던지리라 11장가 이 숫자가 더 많은데 농구대 공 한번 던지리라 그 소리에서 그 많은 이치를 여러분이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정말로 이게 깨달아서 일체종교를 마친 분은 의사 이 말을 마치기 전에 농구대 헛되게 끝 마쳤어요. 예. 정강석화다. 그 도인들이 말을 주고받는 데에서는 정강석화다. 그냥 돌이 이렇게 탁 부딪히면서 불이 번쩍하지요. 그냥 허공에서 번개불이 번쩍하지요. 빠르면서 그렇게 비유했는데 그것하고도 비교 안 됩니다.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어쩔 나가면 다 읽어버려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떻다고 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이미 번개불이 나오기 이전에 전부 알아 읽어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 경지가 도우 경지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그래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는 일지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이치를 물어도 답니다. 그게 한평생을 그냥 어떤 이치를 물어도 나도 이래야 신세가 편할 거인데 지금 내가 이 밤잠을 못 자가면서 못 하는 것이에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열반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는 내가 한 평생을 한 손가락을 써먹는데 이 손가락 다 못 써먹고 간다. 다 못 써먹고 어째서 다 못 써먹을까요? 이 경지를 넘어선 경지의 사람을 만나야 다 써먹었을 거인데 이 경지를 넘어선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소리와 같은 소리예요. 이 경지를 넘어선 사람을 만났으면 한평생 정말로 잘 써먹었지. 그럴 게 있네. 참 이 법이 그렇게 불가사의한 도리입니다.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을 손꼽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뜻에서 뭔 말을 어떤 이치에서 그랬다는 것을 그냥 거기서 다 읽어내요. 그런데 그 이치를 읽어내면 어째서 그 이치가 그랬느냐 그러면 어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풀어나가다 보면 팔만 대장경 다 나와요. 이것에서 다 나와요. 이 손가락 한끝에서 다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심어서 손 열고 올려서 이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죠. 80명이 그 100일 특별 용맹경진을 하는데 100일 동안 눕지 않고 잠자지 않는 출연을 했다고 했죠. 근데 그 해양날, 그 이제 마치는 날, 그 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타노신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대단한 신임 아닙니까? 월정사.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근데 그 해양날 법상에 올라가니까 다나 신임 법문으로 올라가. 근데 일어서서 올라갈 때게 그 법왕사 개천 건너에서 까치가 쬐게 그랬어요. 까치가 좀 지저 노래했어요. 그래서 그 법상에 올라가는 타나신 뭐 스님 지금 못 하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이 개천 건너 까치가 이미 다 일러 마쳤는데 새삼스럽게 못 하는 일입니까? 못 하는 짓입니까? 아 대리시 그래서 그걸로 법문을 마쳤어요. 안 올라갔어요. 법안 손가락 뜰 것도 없잖아요. 까치가 대신해 주잖아요. 네. 네. 그 까치 속에, 까치 지저귀는 소리 속에서 이 우주의 이치를 다 읽어낸다. 신명 법문 94. 화려한 참도를 즐기니라 진실로 유유자적이로세. 참 유유자적이다. 그냥 유유자적이요. 이 화려한 참도를 즐기니라. 화려한 참도를 이 화려한이란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었냐면은 자성이 갖추고 있는 본래 갖추고 있는 보신의 지혜를 원만히 다 갖추어서 사는 경지를 화려한 참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화려한 참도를 즐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움직였다면 그 즐기는 것이요. 그래서 진실로 유유자적이다. 어떻게? 때되면 밥을 먹고 밤되면 잠자는 게 이 집의 가풍님을 구루마기 누설하네. 마치 한 점 구름이 동동 떠나나 한 점 구름이 흰 구름이 마치 학같이 생겼어. 마치 그런 한 구름이 떠간다. 예. 이 집의 갑부님을 구루마기 누설한다는 말은 구루마기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근데 아까 그 돌이 있잖아요. 예. 갱천에서 까치가 지적인 지적인 소리가 이 우주의 이치를 다 설해주고 있다. 네. 네. 그런 소리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째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야. 응? 우두가 가없는 문 활짝 열어 이렇게 가사는 털어 베풀었네. 그렇습니다. 이 신명을 우두선사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해온 게 여러분들은 잘 못, 이런 그런 것을 헤아리지 모르지만은 40여 가지의 상대성 원리를 여기서 없애가는 도리를 여기서 신명 속에서 다 해놓은 거예요. 네. 우두가 그 우두선사 가없는 문 활짝 열어놓고 그냥 이 진리 세계를 활짝 그냥 창고를 열어놓고 이렇게 가사를 그냥 다 털어놓았다. 그것이 이 신명 본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 본문 95절. 함이 없고 어둠도 없으며 뛰어나서 의지함도 없다네. 예, 함이 없고 어둠도 없어. 그거는 그냥 그 함이 없는 함이니까. 예. 앞에서 얘기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없는 함인데 거기서 얻어서 얻은 것이냐 그 말이야. 예. 그럼 그 그냥 그 자리는 본래 부증불감이야. 반야심경이 260여 자지만 간결하지만 아주 굉장한 경전입니다. 소승 경전부터 대승 경전부터 최상승 경전까지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무안님이 서시는 무색성향 미쳤고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지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무고진별도 무 무지 영무도 이물 소독고 보리사 이물 소독고 겉과장이 소승이야. 맨 앞에 관자적으로 행신반자 바람이듯이 조견 온 개공 도제 고액이 최상승이야. 네. 이제 이 법을 설할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이 높은 경지에 법을 먼저 설해놓고 차차 내린 거예요. 네. 그것이 예의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고 경지로 얘기해놔야 그 정중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최고분으로 일단은 상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 알아들은 분이 있으면 해서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설했어요. 막 태어나서 주행칭도오고 일수지천 일조지하 천상천하 유아독도에는 말이 그것이 최상성도리에요. 그래서 함이 없고 뭐 쓰며 뛰어나서 그냥 덜 것 없는 경지의 사람이어서 그런 말입니다. 의지함도 없다네. 청정한 본래의 자연이나 함없는 대자유의 행일 뿐 대자유의 행일 뿐 점점점 이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찌하겠느냐? 이런 얘기 얻거는 얻은 일이야. 삼삼한 육제도 금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얻거니 얻은 일이야. 얻은, 더 말할 게 있냐만 얻은 금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밑에 이 낮은 경지에서 이 경지의 분도 이 말이 들어오지만은, 이제 이미 지도 받아서 그 자리 보고 듣는 실체를 아는 사람도, 그냥 첫 번 그 단계 그 자리 막 들어서도 이 말이 수용이 됩니다. 삼삼은 어찌해도 구니라. 삼삼은 구,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것이 막 깨달은 사람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정말 이런 경지에서 삼삼은 구란 소리는 그런 경지가 아니에요. 네. 굉장한 경지입니다. 이사 일치되는 경지의 사람만이 진실로 참다운 이 맛을 알아요. 삼삼은, 삼삼은 밑에 지 삼을 빼서 우로 올려놔도 구겠죠. 우개체를 빼서 밑에다 놓고 겁에도 구지영이?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이제 한 120살 먹어서 열반을 나가면 열반성 지금 지어놨어. 미리 지어놨어 그냥. 뭐 청정번자인이거나 망상 거래생하라 삼삼은 번성군이라 내가 그때 가서 고마워. 갈랑. 그 말이 내가 지어놓은 개송 중에 한 개송인데 뭔 말이냐면 청정 본자연 이거는 청정에서 본래 본자연이요. 그런데 막론 거래상 하나 온다 하거니 간다 하거니 그런 말 논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무슨 참고대 소리 같은 소리를 하냐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놓고 그 끝에 뭐예요? 삼삼은 번성군이라 삼삼은 뒤집어 놔도 아홉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뒤집어서 겁에도 보고 엎어놓고 겁에도 보고 보다. 그런데 막 깨달은 사람도 이 이치가 들어오지만 정말로 이를 다 맞춰서 이사 이치의 경지에 들어간 분이라야 참으로 진실한 이 온전한 이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넘어가다가 오늘 저녁에 닭이 생겼어요. 애깨놔야지. 네. 그래. 이제, 그러면 신명 법문은 내일 아침에 마치기로 애깨놓고, 좀 해놓고 좀 얘기합시다. 시간이 좀 있고,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다 물어요. 그리고 내일도 조금 법문을 얼른 마치고, 그런 묻는 시간, 서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주고받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 물어요. 물어요. 마이크를 너무나 입에다 대고 해보면 소리가 커. 그러니까 적당 거리를 유지해요. 예, 스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월초입니다. 예. 저기 궁금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뭐 궁금한 일이 참 많기도 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지도받고 나서는 기다리가 분명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뭔가 불분명한 되게 흐려지는 것 같아서 스님한테 상관을 받았고 서기관을 같이 병행해 주시지 않았다고 오늘 좀 늦게 왔었습니다. 근데 어제 한 말을 받고서 선화를 짓고 이제 선화 시간이 지났는데 소위와 소위관을 하는데 소위가 나눠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혈관만으로 그러는데 이렇게 소위가 나눠지지 않으니까 듣는 그게 듣거나 이식을 보는 그게 보는 그놈을 아니 듣는 그놈을 이제 돌이켜서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 운동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공부가 잘못된 아주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소리가 나눠지면 안 돼요. 네. 이제 지도를 받아서 그 자리에 사무친 분들은 이제 다른, 이제 처음 지도 받아서 사무쳐서 공부 짓는 이들은 그렇게 공부한 것이 가장 현명하게 짓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듣다가 아주 그 조그마한 귀뚜리 소리를 듣더라도 그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듣는 것이거든. 응? 가없는 그 자리에서 소리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적은 소리가 벗개화 되어버려. 우주와 나눠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려. 그 적은 소리지만 이 그래서 소리 자체가 그냥 내 가없는 자성화가 되어 있고 가없는 자성이 그냥 소리 자체가 되어 있어. 그래서 소리와 안 나눠지지. 그런 때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본다는 또 그것도 사실은 상대방의 그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빌린 말이지 사실은 소리를 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소리가 그 가음론 자체와 가음론 자체가 소리여서 나눠지기를 안 해버려요. 네.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법계화 되었다고 그래요. 법계화. 우주와 나와 그냥 나눠지지 않는 소리하고만 나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하고도 나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언제 그냥 맨 땅에서 절을 했었더만 공부가 잘 됐나. 네. 아니 근데 이 공부는 공부가 되어서도 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이 없으면 불치까지 나는 못 가. 팔만 대장경에서 가장 고준한 화엄경에 그렇게 말씀해. 신이 도운 공동모요. 심는 필도 열애지다. 시인이, 시인은, 시인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 신심 속에서 모든 공덕이 다 이루어진다. 신이 있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하죠. 그런데 그 부드러움은 모든 사람을 받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받들게 돼요. 그 신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뜻에 거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요, 신이시면. 그러니 공덕의 어머니, 거기서부터 덕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덕은 그냥 세상적인 덕이 아니고, 덕이 아니고, 공덕이 돼야. 어째서? 그냥 그 내 본래 지니고 있는 능력에서 연출해내온 그러한 신에서 베푼 것이 돼야죠. 그래서, 신인 도원 공덕물로 공덕의 어머니도 될 뿐만 아니라 신능 빛도 열애지다. 반대빛자. 반드시 그런 말이야. 신이 있어야 반드시 부처인 경지는 올라간다. 신이 없, 반대빛자가 있다는 게 신이 없이는 부처의 주기까지는 못 올라간다. 그 말이야. 중도에서 머물러 보라. 그러면 신은 어떻게 해서 신을 일으킬 것이냐.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이게 법문 중에 정말로 이 불법 만났다는 것 모든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 불법을 만났다는 것 참 대단한 인연인 것입니다. 내 밖에서 찾고 내 밖에서 구하는 것은 완전히 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지금 미국이나 불란사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지금 모든 교회를 팔고 있죠. 네. 교회를 팔아요. 우리 교회에는 신도가 몇 명이다. 그런 신도 수과장 해서 신문을 게재해가지고 팝니다. 숭산 스님이 그런 교회 산 것도 수십 개 샀어요. 과학이 발달되면, 과학이 발달되면 불교 밖에 다른 종교는 없어질 수뿐이 없어요. 불교 밖에 종교는 다 무엇인가 절대 신을 믿는 종교니까. 근데 불교는 과학이 발달될수록 힘을 받는 종교예요. 어떻게 그런지 부처님이 경전에 말씀하는 그 과학은 이 과학자들이 말하면서 정말로 이 아전 인수적 해석이 아니라 빙상의 일각인 것입니다. 지금 그거 이 과학으로서도 증명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어젠가도 얘기했죠. 부처님은 보리소에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일적주에 8만 4천 중, 일노궁에 9억 중이다. 한 털꿈에게는 그 생명이 깃들여 있다. 근데 이 적혈이니, 백혈이니, 수분이니, 피질이니, 이런 것이 피부. 전부가 생명이란 소리입니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미경으로 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그냥 이 지혜를 딱 깨닫고 나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저 은하계 속에가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태양 같은 빛을 가진 별들이 수천 개 있다. 나가버렸어, 제자들. 아이고, 저놈 자식 믿었다가는 안 들었다. 지 멋대로 말해본 놈이다. 근데 어째, 지금 영국 허블 망원경에 새롭게 허블 망원경을 더 요새는 그런 말을 그러는데 업그레이드 된 그 허블 망원경에 몇 개가 들어갔어? 3천여 개가 드러났습니다. 태양빛과 같은 빛을 가진 별들이.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저와 같은 은하계가 수천 개가 우로 전개되어 있다. 은하계가 저기 한 개뿐 아니라 그 우로 수천 개가 전개되어 있다는 게 더더구나 믿을 수 없는 전개라는 부처님은. 우리가 보는 그 은하수 지금 비율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보이니 지금 뭔 말이야? 그런데 어째요? 화성, 화성에서 마지막 보낸 케네디 우주센터로 보내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어요? 뭐? 백옥, 백옥 방향? 뭐라 했어? 1억? 1억 6천만 광년. 좌우지간에 그렇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1억 6천만 광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은하계가 또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그걸 좌우지간, 그냥 그걸 정확히 말할 것도 없어. 광속도로 100억만 년을 가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은하계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아니요. 그 위에도 전개되어 있어. 그런 것을 부처님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말해. 지금은 과학 장비로서 위성을 띄워 올려가지고 사진 찍어서 확인했잖아요. 부처님은 그냥 보리소에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다 말을 해. 그리고 이 평창 우주 밖에 전개된 세계까지 다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세계의 시차가장 담고 이 얘기를 하는 화엄경에 나와요. 김해진 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그런 이치를 어디서 들었는 모이는, 내가 16 먹어서 내가 죽기 판단하고 무인도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돈이 좀 모질해서 비금에 가서 있을 때에 일제의 노장이 반야심경에서 셋즉시공 공즉시 색인이라고 하는 그거 해석해 줄 때 나는 그거 끝나버렸어요. 16살 먹었습니다. 그 속에가 다 들어있더라. 뭐 더 갈 것이 없어. 색 그대로가 공이고 공 그대로가 색인이라 속에가 우주 생성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제 내가 그것을 계속 물으니까 내가 서너 40년간 했다만 네 질문에 대답을 못 해주겠다. 그러니 육지 타보사에 가면은 23살에 깨달아서 26살 통도사, 26살 모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 통도사 초시를 했어. 주지 위에 이렇게 나처럼 올라서 법문은 초시를 했다니까 정강선사가. 그런 분이 나도 타보사의 원장으로 계시니 너는 거기 가서 물어야겠다. 그래서 그 석차를 써주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타보사로 나왔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죠. 그냥 그만할 것도 없어. 일시무실 끝났어요. 그 한마디 속에 끝나고 그거이 또 이 우주 전체 모든 원리가 그 일시무실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도 영 그렇게까지 말할 것도 없어요. 일지선사 이거이면 충만해. 충분해. 일시무실이라면 조금 허물이 많아. 거기에 모든 일을 갖다 붙이고 뭐 비로됐느니 비로되지 않느니 비로 무슨 소리야 지금 장보대요. 그 일지선사가 참 현명한 얘기예요. 이 고생도 팔자예요. 나처럼 이러다 보면 영이 고생길에 든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 고생길을 세세생생히 중생이 다 날깔라고 자처하고 나섰으니 참 팔자 험하거지요. 어째서 안 보이는 거 했더니 여러분을 보려고 다쳤지만 찐 게 여러분은 보이는데 글자는 안 보이니. 아, 지금 질문 받고 있어? 오, 네, 그래. 그래. 그래서, 아까 그렇게 공부, 그렇게 짓는 것을 아주 잘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구만. 이제 이륜절에서 하면 도인 한 분 날랑갑이. 선생님,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따라라고 말씀? 아니, 그대로만 해요. 단계가 있어. 먼저 해야 할 일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 있어.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일상이 되도록 이끄는데, 전력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예. 또, 누구 질문? 감사합니다. 예, 그래. 여짝들에 잘 갈게요. 감사합니다. 부산차 항공사의 혜인입니다. 좀 전에도 리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실수님들께 몇 번 질문 드려보고 또 말씀을 듣고 나면 아 그렇지 이러고 또 한결을 좋아하시는데 또 어느 순간이 그런 의문이 올라올 때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실 때도 늘 말씀하시지만 그 자리에 추억을 돌이켜봐야 되니까 항상 그 지도받은 공간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도받기 5분 전에도 그렇지 않던 사람이 그 순간이 되면 쏙 들어오는 벽에 있다고 벽의 불이 같은 걸 설명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실 때 그럼 저는 그 아주 어려운 벽의 불이가 아니더라도 깨달음이라는 누구나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순간에 쏙 안 들어오는 경험을 다시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스스로 보고 있다고 믿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배우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한데도 한 번씩 그 지도받았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지도받기 위해서 앉고 딱 짚어주시는 그 순간까지 몇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것도 짚어주는 순간과 그 이전의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그 5분 전으로 뭐 말하자면 그런 확연한 차이가 이렇게 떠오르진 않아서 제가 뭔가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집착을 하고 있는 어떤 아 그래서 지도는 받았어요? 네 지난 12월에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던 거? 부산. 여기서? 부산. 아, 예, 장부사 스승님 할 때 큰 조교는 회의인 분입니다. 아 아, 그냥 나는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여, 어디서. 그래. 그냥 이제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 해야 할 일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 있는데, 지금 늘, 그 자리가 좀, 너, 그때 막 지을 때만 못 얻다, 그런 말을 했는데, 당연하지요. 그 딱 짚어줘서 그 딱 사무친 그 찰나는 그냥 그 찰나는 부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를 지내면은 내가 억겁 다생으로 지어온 그 업이 둘러싼 그런 데서 공부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경지가 그냥 그때 순간 사무친 때의 그 경지가 쭉 그대로만 가보면 금방 일 마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가 희미하지만, 희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그 첫 지도에서 사무쳐가지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라 해서 흔들 때 그 자리는 흔든 바 없다고 대답하는 그 경지를 다시 되돌려서 짓고 다시 되돌려서 짓고 늘 꾸준히 그래야 됩니다. 응? 뭐 우선은 이제 그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응? 그런 게 지금 그때처럼 꼭 그때처럼 되지 않는다. 좀 희미하다. 그러니 내가 이것이 바로 짓는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걸 분별하지 말아요. 응? 말고 우선 그렇게 자꾸 그때 내가 물어서 대답했던 그때 상황으로 다시 되돌려놓고 그때 주도했을 때 이런 상태에서 그 묻는 말에 대답했지 않았던가, 그러면은 그 경지가 그냥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은 떠올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각자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컴퓨터를 본다든가 테레비를 본다든가 화장대를 본 것은 떠올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 지도받아서 딱 사무쳤던 자리 그 이랬었어. 그래갖고 그 자리가 드러난 것은 지금 드러난 그 마음, 그 생각은 그 마음이 그때 그 마음이 지금 생각난 마음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은 같은 말하도 회복이 되었다가지 떠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늘 그때 지도했을 때에 대답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려놓고 그것이 지금 공부가 이제 잘 되지 않는 분은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그냥 잘 됩니다. 그때처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때처럼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더 정면을 정말하면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그러잖아요. 그 밀다가 왜 붙었는 거냐면 마하라는 것은 가 없는 그 경지를 마하라 그래요. 마하는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소리지만은 어떻게 이 무엇과 비교해서 이보다 더 크다 그런 큰 것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큼을 마하라 그래요. 마하. 그러니까 마하는 그냥 우리 본래 마음체 내 지도 봤을 때 딱 사무쳤을 때 그 안팎 없는 그것은 뭐 비울 수 없이 우주가 나눠지지 않았지요? 네. 방금 질문하니? 네. 그러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내 말 들어봐요. 그 자체를 마하라 그래. 근데 마한데 그 자리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내 지도에 의해서 아하 이것이구나 그것이 반야예요. 그것이 정말 어디 상대적인 데서 경험을 통해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내 자성이 진구에 있는 본래의 그 보신지혜라고 해요. 그 지혜인 거예요. 근데 마하바냐 아 이것이니까 그냥 알았어요. 그냥 마하바냐 바라 바라는 이제 마하바냐가 한테 어우러진 달과 달빛이 한테 어우러진 경지를 마하바냐라 그래. 바냐 바라밀이라 그래요. 바라가장 그런 도리를 얘기하는. 근데 바라 밀다라는 것이 뭐였니? 이제 그 밀다의 경지는 이제 그렇게 정말로 이제 나중에는 그 일상이 그냥 쭉 내 막 지도 받을 때 명결처럼 그냥 한결같이 이제 그렇게 늘 지었다 보면 그런 경지가 와요. 아, 얘기가 내가 내리면 얘기하는 거야. 막난 얘기가 사람과 똑같지만 어른과 똑같이 생겼지만은, 어른 구실한 거 한 가지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어른 구실을 하기까지는 20년이 걸린다. 그래서 그 성령식을 20살 먹어서 온 것 아닙니까? 이게 그때서 비로소 사람이 하는 구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깨닫는 자리에서 그 깨닫는 마하바냐 바라미 바라 가장 된 데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이렇게 지어가면 밀다의 경지가 이루어져요. 밀다의 경지가 이루어지면서 뭐뭐이는 그거 내가 이 지도했을 때 처음에 아 이것이구나 하고 그야말로 우주와 나눠지지 않는 것이 깨끗하게 그때는 한순간에 된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지어 그렇게 늘 하다 보면 그때처럼 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정미로운 것이 정미롭게 되고 더 정미로운 데서 내가 배우지 않아도 모든 이치가 확 열려버려. 그가 이제 그런 경지까지 말해서 마바냐 바라 밀다란 거예요. 그 경헌자 그러한 것을 다 담아놓은 경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마바냐 바람이 있다. 심. 그냥 마바냐 바람이 있다가 끝인데 그건 나중에 심경 그런 것은 그냥 그 두 글자 속에 넣은 거예요. 어째 마바냐 바람이를 그 마음 심자 하나 속에다 넣어버렸어요. 이게 이 마음을 밝혀주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대로 또 부지런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언장을 맡긴 분들은 다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선언장을 맡깁니다. 대고 맡긴 것이 아니고 이게 그 묘심스님한테 수시로 물으세요. 늘 물어서 그러면 잘 지도해 줄 거예요. 악양 그런 초학자들 지도한 뒤는 나보단 더 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누구 질문? 질문 아니 없어요? 그 옆에. 예, 부산 성안의 하늘 구원 하늘인데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알차게 보내. 조금 뛰고. 수련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무엇이 있습니까? 예. 아, 그래. 그 진짜 어려운 소리 묻네. 그래. 저는 제일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 예. 아, 됐어요. 앉아요. 남은 시간을 9월 달에 지도 받을 거예요? 근데, 현자경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겠느냐? 나보고 어쩌라고. 근데, 정말, 알차게 지내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나를 알고 싶어서, 알고자 한 그 한 생각이 절절한 그 한 생각 외에는 다 비워버리세요. 그것이 가장 알차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내동 와가놓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 있으면서도 자꾸 집에 있는 필름을 돌리고 컴퓨터에 가서 필름을 돌리고 컴퓨터가 안 가졌을 텐데 가졌어? 컴퓨터 가졌어? 안 가졌어? 노트북? 아, 예. 스마트폰을 입었어. 그거 봐. 여기, 와서 또 스마트폰 늘 보지. 만지고 그러지. 예. 이제,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알차겠느냐? 스마트폰 보지 말 것. 예. 전화도 하지 말 것. 예. 그저 그냥 모든 좋은 생각, 굳은 생각 할 것 없어. 좋은 생각도 비워야 하거니. 그 좋지 않는 생각에 더 말할 거 있냐 그 말이야. 그냥 정말로 투명은 아무 그림도 없는 투명한 유리컵이 깨끗한 투명한 유리컵이 먼지 하나 묻지 않는 투명한 유리컵 텅텅 비워버린 그 유리컵처럼 그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큰 교훈이. 그렇게 철저히 비우면 와서 당긴 것은 뭐냐? 진리가 저절로 와, 저절로 와서 막 당겨. 진짜요. 저절로 와서 당겨. 근데 내가 알라고 담으려고 해서 담아진 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냥 완전히 그냥 텅텅 그렇게 비었는데 비우려는 담으려는 생각 없이 와서 담겨진 것이라야 진리야. 이제 저절로 와 담길 때까지 철저하게 이 가는 시간까지 그렇게 한번 비워봐요. 이. 그것이 가장 알차게 지내는 시간이에요. 됐어요? 예. 대답을 그냥 딴 사람들이 했상 얘기하면 내가. 아이, 진짜 나 그 대답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엄청 어려운 대답이 질문이에요. 예. 아, 그러면 내가 대단하긴 대단하지. 예. 엿불채 제발 엿불채 제발. 네, 한가지만 집에 아무도 안 오는 거 괜찮게 하시고 뭐라고? 아무도 안 오는 괜찮지 않은 안 보잖아? 예. 또 필름 돌려. 어, 뭐, 쓸데없는 짓거리요, 그게. 안 보고, 뭐이고. 사실은 이 공부를 할 사람, 정말로 이 공부 가치를 안 사람은요, 이 시간에 부고를 받아도, 어머니, 아버지 부고를 받아도 그 생각에 동요되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라야 이 공부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불효자? 아니지! 정말로 그 자식이 진실로 효자예요. 어째서? 이 일 마치면 반드시 그 부모 구제해 내니까. 네. 가장 가지고 온 건 뭐냐? 손이 뻗쳐. 동쪽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어. 동쪽에 솟는 해가 높은 봉우리 먼저 비춰진다는 분별이 없다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높은 봉우리 먼저 비춰줍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한 데 있어서 그와 같으니라 그랬어. 일상에서 내 부모 형제간보다 더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 그 내 부모 형제간보다 가지고 온 사람 없지. 마누라 빼놓고는. 이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뭔 말에다 그리 갔어? 부모를 만나고 가지 않는 것이 효자입니다. 어, 맞아. 이 부고를 받고도 이 시간을 맞추고 갈 수 있는 그런 깃털이래야. 예. 그런 경지의 사람이라야 이 큰 법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 하도 불효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큰심 한 분은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반대해. 근데 그 부인과 자식을 다 목을 비고 출가했습니다. 역사에도 나오는 아주 위대한 큰심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출가해서 다른 짓거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이 깨달라 일 마치고 나서는 누구를 먼저 구제하겠어요? 가장 먼저 내 칼로 목을 베었던 그 처자 자식이겠죠. 네. 그래요. 부처님도 봐봐. 부처님이 등상이 언제 생겼냐면 부처님 도솔천에 계신 어머니한테 법문서로 올라가셔서 여기에 부처님 없으니까 그리워서 향나무로 깎아서 모신 것이 등상의 첫 번째 여염이? 네. 그래. 그래서 정말로 큰 그릇의 대장부는 설사 여기서 부고를 받아도 동요되지 않고 이 공부를 그런 사람도 동요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더 가해진 그 용심을 해서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지 뭐 아무 먼저나 내일은 내가 앞에 갖다 주는 거야. 저는. 여기 가지고 있는 심은 그냥 죽비로 그냥. 그래. 이게 이렇게 가장 그 기름길이에요. 예. 어떤 생각을 다 비워라. 비우고, 오직 이 깨닫고자. 내가 나라는 실제 알을 깨닫고자 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것이 가장 알차게. 그, 대답 되었어요? 질문한 사람. 예. 아, 그냥, 이 노인이 그냥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뭐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잖아. 예! 질문한 사람, 또 한 사람. 응, 그래. 이끌어내기가 참 뭐 그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사실은 그 정멸락이라는 것이 있어. 정멸락. 예. 정말로 이렇게 탁 앉아서 그냥 정정여요 본자연이라 그랬죠. 적행돼서 분명하고 분명하고 분명하지만은 정적해. 그것을 한마디로 정정이라고 해요. 고요적자, 고요정자. 이제 이 일고 쓰러짐 공적이라는 것은 뭐는 색과 공이 두라는 경지를 공이라고 하고, 공 적을 때 적은 그 내면에서 일고 쓰러짐이 없는 것을 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죽비치고 딱 사나질 때에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 깨달아서 사무친 사람이 죽비치고 앉아서 짓는 것은 보림이므로 선화라고 그래요. 선화. 그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참고하는 것은 참선 그래요. 참선을 한다. 참선방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선화를 하는 분은 이 정멸락을 노려야 됩니다. 이게 뭐래요?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 위락이라고 했잖아요. 생멸이 멸이하면 좀, 이게 몸짓자 위에 조금 여자 팩이 올라간 것이 이무이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로 안 읽고 이로 읽습니다. 마칠 이라고도. 근데 정멸이 멸이하면 고요함이, 양이? 그것마저 그냥 알아듣기 생각을 고요했다는 생각마저도 없는 고요. 그냥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합시다. 고요해서 그 고요에 들어가면은 대상 없는 낙이 나와요. 근데 그 고요 속에서 대상 없는 낙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흐린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거기서 침체해서 졸음이 와본 거예요. 조림이 온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그럽니다. 거기는 한번 빠지면 이제 거기서 졸아버리면은 그것이 질들면 한번 빠지면 정말로 나올 길이 없습니다. 딱 죽비치면은 졸라고 작정한 것처럼 죽비치기 전에 쨍쨍합니다. 근데 죽비만 딱 치면 이래집니다. 그건 구제불능. 이게 정말로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그건 구제불능입니다. 정말로 진전이 없어요. 진전만 없는 것처럼 나중에는 퇴락해 버려요. 아주 그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도리어 조금 희미해진다 그런 말을 썼는데, 정멸이 멸이하면 정멸, 즉 고요해서 고요땀마저도 없는 고요 세계에 들어가서 낙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예요. 그 대상 없는 낙의 누리는 경지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앉아서 탁 짓다가도 빙긋이 웃어요. 대상 없는 낙.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좌탈림만 해요.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내가 가고 싶을 때 앉아서 갈 수가 있어요. 또 갈 데가 안 돼서도 앉아서 그냥 호흡 거둘 수가 있어요. 그 이 선정에 깊이 든 사람은 뭐 이 가는 것 일 아니에요. 좀 그런 자리에 깊이 사무쳐서 숨 거둘려면 얼마큼 걷어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 정멸 유일하게 돼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신을 이렇게 해야 돼요. 신. 대상 없는 낙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 공부는 끝을 맞춥니다. 이게 그 고요히 우주와 나와 나눠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즐기는 대상 없는 낙. 누구 이 세상에 누구를 생각하거나 무엇을 생각하거나 무엇을 이룬 것을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정멸한 자리에서 고요해서 고요했다는 것마저도 이루지 않는 고요 속에서 혼자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자리여라야 대상 없는 낙을 누리는 자리예요. 근데 이 묘아버지님 그 선화 지을 때게 관음 주력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네. 헌데도 그래? 네, 관음 주력 한 날 그런 선착 상태가에 너무 좋아갖고 그런 걸 제가 관세를 좀 봤는데 근데, 그러다가 한 순간에 그렇다고 다시 이제 그걸 관음 주력을 다시 하게 됐네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 계속 좀 다른 게 이거 관음 주력 근데 그러면 원을 세워서 그냥 그 자리를 여의고 관음주력을 하면 그 보림이 안 돼요. 이게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관음주력을 하는데 이 기왕 거기서 원을 하나 세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 정말로 대상 없는 나를 누리는 경지에 일을 해야 했는데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런 원을 세우고 관음 주력을 계속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면서 한번 지어보세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수학 선생이라 소리 그래서 소리 노름은 절대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묘화 본연님은 잘 지을 거예요. 그거 봐봐. 이 묘감 본연님한테 묘화보녀님이 앞서서 그 묘감보녀님이 못 따라갔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묘감보녀님이 앞서 버렸어. 내 말은 뭐든지 잘 들은가 봐. 그 써낸 거 보면은 묘감보녀님은 이제 상당한 경기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대학교 부총장에도 그 전에는 총장하라고 나오라고 했어도 그는 할 때도 그냥 하지 말아야겠거든. 출마하지 말라고 교수들이 나오라고 나갈 때도 못 하겠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자리 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나가시오 그랬어. 어찌 그러냐면 그 험선도 공부할 수 있는 경지가 되었더라. 마음만 이제 그 먹으면 이 묘아버지는 발벗고 뛰어야 돼요. 또 질문할 사람 없어요? 이럴 때 증문을 해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로 이럴 때 증문, 여자리, 여기 저, 그래도, 부산 장호사에서 국경입니다. 선생님, 제가 초심자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매번 하게 돼서, 네. 선생님께도, 여기 계신 분들께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매번 나와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방금 본연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있어가지고, 예, 그거는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초연에 와서, 스승님이 처음에 짚어주실 때 되게 그 상황이 기분이 뭔가 오묘하고 되게 좋은 기분을 느꼈었거든요. 그 지나갔을 때. 근데 그 기분을 느끼다가 이번에 수련회에서 오늘 전화하는 시간에 굉장히 기분이 너무나 좋고 이 법당에서 큰 소리를 좀 깔깔깔 웃고 싶을 정도의 기분을 느꼈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궁금했었는데 방금 스승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대로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제가 눈을 뜬 상태에서 전화를 들어가면 그런 기분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기분, 미소가 좀 좋은 기분이 안 느껴지는데 그런 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눈 감고 하는 거랑 눈을 뜨고 하는 거랑 그게 궁금하고 예, 여기까지 해도 되나요? 예, 이런 기분을 계속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괜찮은 것인지 그래. 예. 예.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예, 그래요. 아주 공부를 그래서 공부가 처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아주 좋은 지금 공부를 아주 잘 짓고 있어요. 잘 짓고 있어요. 그렇게 지어가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지어가시고 또 눈을 뜨고 하는 것과 감고 하는 것의 차이 아니요. 지어가시면 되겠고 눈을 뜨고 하든 감고 하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뜨고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지요. 네. 눈을 감고 누리는 것도 그 자리에서 누린 것이지요. 네. 진짜로 그거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고 감고에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눈을 그 감지 말아간 것은 감지 말하는 것은 아까 그 침체 졸음의 침체이기 때문에 그걸 경계언이라고 눈을 감지 말아간 것이 사실은. 정밀하게 짓는 공부를 잘 짓는 사람 대부분이 눈을 감아요. 저절로 이제 그리고 이 왜 그러냐면은 이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버리다 보니까 눈이 저절로 경계해요. 나도 거의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근데 눈은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제 공부가 밀밀하게 정말로 그 대상 없는 낙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면 대부분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죽 비치고 앉았을 때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상의 때는 그냥 그대로 일상 속에서 짓지만은, 근데 일상 속에서 짓는 것은, 그렇게 대상 없는 낙을 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은, 적어도 제 보살 팔찌 이상의 경지에 들어가야 일상 속에서 그 대상 없는 낙을 누려요. 즉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아주 이 배터랑 운전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뭐 운전하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빨리 가려면 빨리 가고 늦게 가려면 가고 그저 정말로 운전 잘한 사람은 앞에 3cm, 뒤에 3cm 있는 사이에도 차가 가다가 탁 들어가서 싹 넣었지요니? 그 텔레비에서 봤어요? 거기서 차가 가던 차가 펄딱 뛰어서 옆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주 그런데 그 기자들이 제인데 앞으로 3cm, 뒤로 3cm. 간격은 그것뿐이 없는데 그 속에 늘 안 써요. 그 앞뒤 차 다치지 않고. 그렇게 차를 낸 것이 텔레비에 그렇게 나오네요. 그 정도의 운전 잘한 사람처럼, 그런 경지에 일상, 그 비치고 쓰면 한때인 것이 일상이 되면은, 예, 진짜 이게 다니면서도 그런 대상 없는 낙을 누립니다. 그냥 다니는 자체가 대상 없는 낙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이제 일체의 종기로 이루면 그렇게 돼요. 그 경지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진리는 글자는 모른 게 그냥 영어로 된 진리라도 그냥 그 네가 읽어주고 그 말만 말을 해라. 그러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이치는 말하지 마. 그래서 그 대답 못 해준 진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배우고 안 배우고 보고 안 본 것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이 우주 생생 생긴 생성의 원리며 뭐이며 그런 따로 그냥 분간할 것 없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 사실은 우주가 이루어진 그 생성의 원리가 생집시공 공집시 색이라는 그 넉자 속에 다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묻는데 이 월제 스님이 대답을 못 한 거예요. 우주 생성 원리까지는 모릅니다. 그 소리 듣는데 딱 그것이 나와. 이제 지금 그 공부를 잘 찍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감는 것, 뜨는 것은 그게 눈을 감고 하면 또 잘 때면 눈을 감고 해서 그래요. 대답. 좋은 기분을 더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좋은 기분을 더 취하려는 생각을 내면 안 돼요. 저절로 돼야 한 대로 맡겨 넣어야지. 거기서 취하려고 하면 그런 경지가 더 멀어져 버려요. 잘 안 나와 버려요. 그거 아주 잘 물었어요. 그걸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생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중생이 그 좋은 부처님 그 경지를 거기에서 잃어갔던 거예요. 내 실증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실증설에 읽으면 그 말이 나옵니다. 우주 생성 원리에 얘기하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다만 그렇게 그 경지가 나오면 내가 누릴지언정 그것을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면. 근데 사실 취하려고 욕심을 부릴 것이 없어요. 그냥 원래 나한테 있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있을 때는 있는 것이고 또 쓰러지면 쓰러진 것이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사일치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 경지를 내가 연출해 내려면 내고 거둘려면 거두고 마음대로 해요. 적어도 제8 부동지에 넘었으면 근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문제니까 미리 욕심 부릴 것 없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됐습니다. 오늘 저녁 법문은 여기서 접습니다. 감사합니다.